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서고 다섯 돌세 점하여 저국을 방문하고 있는 재종조선인 총연합회 대표단 단장인 차상보 부의장이 17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김종일 대원수님의 한평생은 오로지 저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민족의 어버이의 거룩한 한생이었다고 하면서 그의 애국 헌신이 있어 조선인민은 가장 존엄 높은 인민으로 될 수 있었으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튼튼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김종일 대원수님의 인민 사랑의 역사는 오늘 경애하는 김종은 원수님에 의해서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